보이지 않는 길 멀리 온 것 같죠 Far away 연기처럼 쉽게 사라질 마지막 우리들의 꿈 끝까지 놓지 않으면 지금 불씨가 되어 타올라 구름을 가로질러 올라가 터져 Would you like a fire? In power and soul, my mind. 'Cause you're like a fire.